예, 반갑습니다. 소리 안 들리잖아.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 자세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앉아있는 자세도 바뀌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 마음의 자세도 바꾸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습관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니다. 예, 뭐 변화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습관이 바뀌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아닌 거죠.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또 나는 가능성이다. 가능성이다. 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보르의 철학의 참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가능성. 하나님 안에 우리는 다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너는 별빛이야. 별빛이야. 왜 갑자기 별빛이야? 다시 한번 얘기해. 너는 별빛이야. 별빛이야. 자, 그럼 왜 별빛인지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주로 목회자로 매주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만 제가 있는 저희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 고전을 제가 한 10년 넘게 가르치고 있어요. 좀 나이는 젊어 보이지만 좀 오래된 학문, 그죠? 어거스틴 고백문자들하고 같이 읽고, 도스토옙스키 제아버도 읽고, 때로는, 요즘은 이제 이번 학기엔 제가 노너를 아이들하고 같이 읽어요. 예. 그래서 좀 생긴 것보다는 되게 올드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잘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쉽게. 왜 별빛인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왜 별인지, 저 사람이 왜 별인지.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별은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자,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예, 그럼 하나님이 만든 존재 별과 우리는 다 똑같죠. 하나님 안에서는. 예, 그러니까 별이나 나나 속성 자체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동급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별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예, 별에게 내 이름을 불러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왜? 둘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니까.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총총 별빛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강의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그 글이 하나 있는데요.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요. 혹시 저걸 좀 넘겨주실 수 있나요? 하나만 넘겨주시죠. 여기서 이제 안 넘어가네요. 넘어가야 되는데. 터치하시면 넘어갑니다. 터치하시면 그래서 터치 한 번씩 하시면 넘어가요. 예, 좋은 거 한번 가르쳐주려고 했는데, 예, 그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안 뜨네요. 예. 아, 여기네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인연을 거꾸로 읽으면 연인이 되고. 내 힘든 날을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 다시 한번 인사해봅시다. 우리 다들 힘내. 우리 서로 인사해봅시다. 다들 힘내. 네, 네. 계속 안 넘어가네요. 네. 한번 넘겨주셔도 되는데. 자, 저희 집에 딸이 둘 있습니다. 중학생이고요. 우리 김영근 목사님 우리 자녀들하고는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내서 우리 아이들이 늘 그리워해요. 우리 한경이는 뭐 하고 있을까? 우리 뭐 애들이 늘 보고 싶어 하는데 이제 다 커서 자기들끼리 만나면 서로 못 알아볼 거예요. 저희 딸이, 저희 큰 딸이 3살이었을 때, 3살, 어린 시절이죠? 유아부 다닐 때, 제가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딱 나오는데 저희 딸이 쪼르륵 뛰어나오더니 그 현관 앞에서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어디가? 하고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어디가? 하고 물으니까 주일날 제가 어디 가요? 그렇죠. 목사가 뭐 딴 데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등산 가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빠 교회 가지. 그랬더니, 아빠 어디가?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교회 가지. 아빠 교회 간다니까. 아빠 목사님이잖아.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주일날 교회 가지. 이랬더니 저희 아이가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되게 가소로운 눈빛 있잖아요. 막 그 못 믿겠다는 그런 눈빛이 있어요, 아이들. 예. 가소로운 눈빛으로 저를 딱 쳐다보면서, 아니, 아빠 두레교회 목사님은 김진홍 목사님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대구 만민교회 목사님은 김영근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목사님, 전사님은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잖아요. 생각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침에 딱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는 목사도 아니다. 이게 목사님, 담임 목사님만 목사님.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게 교육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아이를 앉혀놓고 눈을 딱 맞추고 무릎을 꿇고 내가 목사인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5분 동안. 너 아빠도 두레교회 목사야. 아빠도 뭐 부목사긴 하지만 목사야? 왜 목사인지 막 설명을 해줬어요. 한참 듣고 나더니 저희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빠, 교회는 예배 드리러 간 거잖아 하고 싹 간 거예요. 아, 그래, 차 타고 가는데 기분이 나쁜 거야. 아침부터 주일 아침에 가서 살게 했는데. 뭐야, 이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교회는 왜 가나? 예배 드리러 가죠? 내가 목사니까 가는 거 아니죠? 내가 장로님이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니까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왜 가는 거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 주일학교 교육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갈 때는 기분 나빴는데 도착하고 곱씹어 보니까, 야, 우리 아이가 신앙교육을 잘 받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우리 유아부, 우리 전도사님, 정말 맛있는 밥을 사줬어요. 고맙잖아요. 고마운 밥을 사야죠. 저희 아이가, 이제 큰아이가 5살 됐을 때, 유치부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할 때죠. 저희 아이랑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서울을 이렇게 막 가고 있었어요. 뒤에 이제 딱 뒤에 타고 있고, 돌려. 큰아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5살짜리 아이, 여자아이가 저한테. 아빠, 사람이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그런 거 안 묻죠. 네. 이 목사 자녀들이 주로 이제 장례식장을 많이 가니까 누구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으니까. 죽었어 뭐 이런 표현도 아니에요. 되졌어 이런 표현도 아니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놀라운 질문이에요.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보다. 우리 아이한테 설명을 잘해줘야죠. 운전하면서 막 열심히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한 10분 이상 설명 딱 하고 났더니 저희 아이가 다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김밥 천국은 뭐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궁금했던 거는 그냥 뭐 저 천국이 궁금한 게 아니라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글씨를 알기 시작했는데 김밥 천국 자기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천국이 갑자기 딱 그게 더 들어온 거죠. 아 이게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5살짜리도 길가에 지나가는 간판을 그냥 호투로 보내지 않는구나. 저 김밥 천국을 어떻게 죽음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야 이게 주일학교 교육이 이런 데서 아이들에게 그런 어린 시절부터 메시지를 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또 감사한 거죠. 예.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녁에? 예, 밥을 샀어요, 우리 집원장님. 예. 밥을 사야 돼, 당연히. 그 이제 보통 우리 아이들이 어리면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자잖아요. 예,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서 뭐, 빵살, 한 살 때부터 막 옆방에 안 재우잖아요. 저희들도 이제 아이들이 어린 시절 같이 이제 쭉 쭈루룩 누워서 같이 잤어요. 최근에도 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자기도 해요. 근데 이 둘째 아이가 꼭 제 옆에서 같이 잤어요. 예. 둘째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자는데 저를 이렇게 툭툭 치더라고요. 불을 딱 껐는데. 왜? 아빠 예수님 믿어? 아니, 우리 집 애들이 참, 이, 나를 알기를 상당히 우습게 하는구나. 이런. 이 아빠 예수님 믿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믿지? 아빠가 예수님 당연히 믿지. 아빠가 야 그래도 교회 목사님이고 야 가서 열심히 아빠도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아빠가 교회에서 일도 하고. 근데 다시 묻더라고요 저한테. 아빠 진짜 예수님 믿어? 아 진짜 이때부터는 기분이 좀 이제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빠가 그럼 예수님 믿지. 근데 왜 묻는데? 기분이 나쁘니까 저도 왜 묻는데? 그 아빠한테 예수님 믿는 거 왜 물어?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갑자기 제 엉덩이를 가서 팍 쳐더니 됐어 기도나고 자 하고 딱 돌아선 거야. 야 이게 뭐 하자는 일인가. 일단 그렇다고 때릴 수도 없고 애를 조그만 애를 그 여자인데 아, 나와서 생각 거실에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우리 집 애들이 나를 못 믿는 건가 이 신앙적인 불신이 우리 아이들한테 나한테 있는 건가. 그러다 곰곰이 소파에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마치 우리 아이가 물었던 질문이 저한테 아빠 예수님 믿어? 이 질문이 마치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 목사 너 나 믿어? 꼭 이런 음성으로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너 진짜 나 믿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음성이 마치 예수님의 음성처럼 저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간에 그 우리 아이가 있던 부서가 참 재밌는 목사님이 그 가르치던 부서였어요. 우리 교회 교육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서 그 우리 후배 목사님 불렀어요. 야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 하더라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레위인이네 레위인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데 그랬더니 지난주 우리가 설교할 때 그 얘기했는데 목사님 레위인일지 모른다고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너 때문에 그랬구나. 네. 그래도 되게 고맙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아빠의 이름을 점검해주는 딸. 네. 그래서 아, 되게 또 감사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네, 밥을 맛있는 밥을 사드렸어요. 아,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안 넘어가서요. 그 우리가 이제 교사들이잖아요. 여러분 교사들인데 교사들에게는 세 가지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전제. 네. 뭐냐? 교사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이상적인 학생은 없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나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아이들 절대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도 없잖아. 그죠? 네. 그런데 생파 모르는 교회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는 설교를 집중해서 들을 거야? 우리 전도사님들 기대를 저버리세요. 저버리시고 아, 내 말에 순응할 100% 순응할 수 있는 아이들은 없다. 이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이상적인 아이들은 잘 만나기 어려워요. 자, 두 번째. 주일 한번 만나는 것. 내가 주일 한번 가르치는 거로 신앙교육을 완성할 수 있다? 없어요. 예. 마음을 저버려야 돼요. 예. 이런 마음 가지고 안 해. 내가 딱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 딱 변화돼서 집에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 때만 집중하고, 예. 여러분들이 주일 앞에 교사 하는 동안 만나면 참 행운이고,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럼에도 오늘 내가 만난 아이는 20년 뒤에 전혀 다른 존재로 나와 만날 수 있다. 오늘 내가 만난 아이가 지금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일지 몰라도 20년 뒤에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가슴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작년 말에 한번 경험했어요. 제가 처음 부서를 맡았을 때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같이 있는 부서가 있었어요. 통합부서라고 하죠. 그 중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 은규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늘 남동생 둘을 유치부에, 하나 유아부에 손을 꼭 잡고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잘 옆에. 어린이 예배인데 얘 유아 유치부 애들이 와서 꼭 우리 부서 와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이상해. 너무 애가 착했어요. 끝나면 다 데리고 얼마나 잘 이렇게 엄마 아빠 인배까지 가는지 몰라요. 세월이 벌써 훌쩍 흘렸죠. 10년도 훨씬 더 흘렸죠. 작년 말에 제가 있는 사무실에 손님이 한 사람 찾아왔어요. 와갖고 너무 반갑고 예쁜 청년, 여자 청년이 20대 후반의 여자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하는데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반갑게 인사할 때는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는 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되게 난감한 거예요 제 마음 안에. 그래서요. 누구시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가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은규예요 그러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은규가 누군지도 제가 제 기억 속에 사라져버렸어요 이미. 근데 이 아이가 벌써 나는 얘랑 헤어지기가 너무 오래됐는데 대학도 졸업하고 너무 좋은 직장 다니면서 어느 날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어디 남양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꼭 한번 할머니한테 연락처를 물어갖고 온 거예요. 거기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자기 결혼할 때는 꼭 주례해주세요. 근데 뭐 알아야 주례를 하는데 내가 최근에는 잘 몰라서 옛날엔 알겠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전혀 다른 존재로 내가 만날 수 있구나. 여러분이 만나는 아이들도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주일 학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일 학교,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있으면 계속 넘겨주시죠. 예, 뒤에서 여기 제 얘기 좀 잠깐. 예, 주일 학교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교회 학교, 예. 처치 스쿨이라고 해요. 또 뭐라고 해요? 교회 교육. 신앙교육, 교회교육. 요즘 이제 뭐 어떤 데는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아예 부서 하나를 뚝 껴서 예배당을 지어줘요. 제가 있는 교회교육 현장연구소라는 곳에서도 컨설팅 하나 교회를 해주고 있어요. 포항에 굉장히 큰 교회. 그 교회가 청소년부 부서를 도시 한복판에 건물을 하나 임대해서 자기네 교회 청소년교회로 딱 지금 하려고 해요. 그럼 이런 데도 있어요. 네. 뭐 온누리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서울에? 그런데는 뭐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크릭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의 프로그램 그대로 가져와요. 부서 이름도 뭐, 프라미스 랜드, 뭐 파워웨이브 뭐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그냥 갔다가 하는 데도 있어요. 여하튼 우리가 신앙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런 이름으로 있죠. 근데 대부분 이걸 생각하면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의 신앙교육하면 교회 안을 생각하지 교회 밖을 생각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전에 우리 김영근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던 교회에 아주 유력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이 권사님의 파워는 수석 장로님보다도 더 큰 파워를 가진 권사님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 자녀가 청소년부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주일에 난리가 난 거예요. 청소년부에. 그 전도사님, 뭐 교사들이 쩔쩔 맨 거예요. 자기 아이가 교회 안 나오는데 어떻게 했길래 교회에서 뭘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애가 교회 나오기도 싫어하고 대체 좀 똑바로 하라고 전도사님 혼나고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분이 안 풀리신 거야. 그래갖고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분이 안 찾아. 다비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다비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당회실을 찾아가서 이제 뭐 다비 목사님 다 쏟아본 거예요. 저희 목사님도 한 30분 잘 듣다가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이 목사님 어디 계세요? 예? 뭐 밑에 있는데요. 잠깐 올라가보세요. 올라갔어요. 와, 갔더니 권사님 뭐 분노 게이지가 이만큼 올라서 시끄럽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뭐 권사님이 또 막 한마디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한참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아이고, 이 목사님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얘기해보세요.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집에서 안 되면 교회 가도 안 돼요. 권사님 보면 저도 교회 나오기 싫을 것 같아요. 권사님. 제가 6개월 시달렸어요. 새벽마다 진짜 권사님이 제 뒤에서 정말 그 아이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교육의 책임이 교회 안에 있다고만 생각해버리면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아까도 뭐 우리 대회 때 제가 잠깐 얘기하고 우리 담목사님과도 그런 말씀을 좀 나눴지만 여러분 서울은 되게 심각해요. 거기는 뭐 입시전선의 최전선이잖아요. 강남 지역 같은 데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자체가 존재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4개, 5개를 다 합쳐놔도 요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 4개, 5개가 모여서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하는데 30명 모집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성북동에 우리 교단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세미나가 있어서 발제를 하고 주중에 갔는데 제가 거기 담당 전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겨울 수련회를 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왜 그러냐. 교회는 2, 3천 명 되는 교회인데 청소년부 수련회 하는데 10명 신청했대요. 10명 되는 뭐 수련회로 예산은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 신앙교육은 교회 교육의 몫이 아니에요. 교회 교육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교육에는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교육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인테그리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관되다, 온전하다, 성실하다. 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자, 한 시간 교회 교육 받고 안 되는데 그럼 뭐 어떡하냐. 애들 뭐 한 시간 예배드리는.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일관되게 가는 것,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것. 근데 요즘은 꾸준하기가 어려워요. 시험기간 되잖아요.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험기간 되면 학생 숫자가 절반 밑으로 딱 떨어져요. 네, 교회 앞에 숫자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심각해지죠. 그러니 꾸준하기 쉽지 않은 거죠. 우리 때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정말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학교 개근하는 것 이상으로 되게 중요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꾸준하게 아이가 교회에 나오는 건 되게 중요해요. 자. 제가 대전이 고향이에요. 제 사촌 중에 나이가 좀 저랑 좀 차이 나는 그 이종 사촌 하나가 있었어요. 걔가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이제 뭐 대학 거의 졸업반이었죠. 근데 얘가 되게 유명했어요. 대전에서 중3 때. 뭐로 유명했냐? 폭주족. 대전에서 아주 유명했어요. 폭주족으로. 그 엄마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희 이모님이죠. 그러니까. 얘 사고 치면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 걔 이제 경찰서 들어가면 빼놓은 건 저희 아버지가 다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꼬로자식 같은 놈이 있나 가만두지 않으리. 그래서 제가 집에 찾아갔어요. 집에 딱 갔더니 뭐 아무도 없고 저기 방에 그 녀석 방에서 딱 열어보니까 방 안에서 술 냄새 담배 냄새가 뭐 중3자인데 얼마나 화가 나나. 야! 하고 소리 들었더니 이불 속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난 12시인데 딱 이불을 제가 부르니까 고개를 딱 돌리는데 눈빛이 죽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자? 하고 그냥 왔어요. 아니 왜냐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게 무섭더라고요. 네. 저희 이모님이 참 지금도 참 그때 시절을 어떻게 견뎠을까 고민을 하고 그때 저희 이모님이 이런 애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고를 자주 치잖아요. 경찰서도 가고 오토바이도 얼마나 자주 나가드리겠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수리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저희 이모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 오토바이 고장나면 고쳐주고 필요한 돈 줄 테니까 딴 거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가잖아. 제가 청소년부 예배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그럼 내가 뭐 자기가 급해지면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그러면 주일날 자기 엄마 옆에서 대회 드릴 때 계속 자는 거예요. 전날 밤새고 술 먹고 놀다 왔으니 뭐 잠밖에 잘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 특징이 있어요. 이런 애들. 뭐가 특징이냐.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 환경이 바뀌어요. 왜 바뀌냐. 같이 놀던 애들이 취업을 한다든지 군대를 간다든지 대학을 간다든지 다 떠나고 홀로 남아요. 자기 혼자. 그러니까 얘도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같이 놀던 애들은 다 어디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자기만 남은 거야. 그래갖고는 혼자서 할 일 없으니까 뭐 그나마 가끔 만나고 술 먹고 그냥 그러고도 또 들어와서 이게 맨날 혼자 늦게까지 자고 이랬던 거예요. 어느 날 식당 술 먹고 들어와서 집 방에 들어와서 자고 일어났는데 다 가족들은 나가고 없고 물 한 컵 먹고 피곤하니까 다시 누우려고 하니까 심심하고 그래서 라디오를 하나 탁 틀은 거예요. 라디오를 탁 틀으면 보통 그런 집에는 어디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요? 극동방송 대부분 맞춰놓잖아요. 희한하게 극동방송 하세요. 뭐 그런 게 재밌겠어요.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이제 저희 이종삼촌 동생인데 얘 얘기로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날 이 극동방송 노래 찬양이 그냥 계속 나오는데 자기가 아는 찬양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앉아있으면 듣는 비슷한 익숙한 찬양이 나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 그때 그날부터 뭔가 자기 안에 술 먹는 것도 친구 만나는 것도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지금 가장 새벽녘에 열심히 나와요. 애도 셋이고 이렇게 지 엄마 아빠 잘 모시고 잘 살아요. 야 이게 뭐 하나의 신앙의 꾸준함도 이런 열매를 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저는 요즘 그런 얘기예요. 워낙 주일학교 애들 안 나가려고 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같이 오기. 저희 교회는 작년 숫자 출석 교인이 120명 정도 돼요. 아이들 숫자가 110명이에요. 전체 23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애들 숫자가 되게 많죠. 예. 어차피 전도하려도 잘 못하고 하니까 저희는 좀 저희 교회 수칙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예수 일곱교회예요. 우리는 예수 일곱교 교인이야. 그 멤버십. 그래서 저희 청년 중에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얘가 해양수산청에 근무하면서 공무원인데 발령을 아산으로 받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철칙이에요. 교회 반경 100km 밖으로 벗어나기 전에는 출석한다. 딱 98km 지점에 딱 살아야 되겠다. 내비게이션. 우리가 출발을 갔다 왔기 때문에. 열심히 나오네, 지금도. 우리 자녀, 우리 교회 같이, 우리 손자, 손녀, 우리 교회 같이 오기. 같이 와야 돼요. 여러분,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 중에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진 목사님이 계셨던 영락교회. 또 우리 그 옆에 지금 열심히 건축하고 있는 세문안교회. 너무 유명하지만 심각해요. 거기 애들이 없으니까 거기는 어떤 사역을 하냐면 실제 오후 2시가 되면 가족들 만나는 시간. 손자, 손녀들 다 뿔뿔이 흩어져 멀리 사니까 엄마, 아빠 만나서 밥 먹는 날. 매주 그 시간.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사역들을 서포트해요. 워낙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꾸준하게 아이들이 주일 자체만 지켜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신앙생활을 하네 못하네 믿음이 없네 구원을 받았네 이런 걸 떠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여러분 그런 신앙의 여정들이 꾸준하게 가면 아이들 안에 자기 신앙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걸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자,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교육에서 이거 뭐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올게닉, 오가닉이라고 하고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생태적으로 우리 조직, 몸에 있는 조직은 다 뭔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서로 뗄 수 없는 조직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 뭐 간 하나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조그마한 거 하나가 문제가 되면 전체 문제가 돼요. 손톱에 여기 손끝에 가시가 박히면 여기만 아파야 되는데 여기만 아파요? 그렇지 않죠. 온몸이 찌릿찌릿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뭔가 끈끈하게 유기적으로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신앙 교육도 교회 안에 있는 것만 바라봐서 해결되잖아요. 이 전체 주변을 잘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을 다 봐야 돼요. 대구 만민교회가 있는 위치에 앞에 학교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연결 고리들이 건강할 때 교회도 건강하고 우리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그 뭐 특별한 거 한 가지만 있지 않아요. 근데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사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죠. 예. 기도원 가서 뭐 방언하고 뭐 예언 받고 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딱 쓰러졌다 일어나면 좀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일 수 있지만 신앙도 여러 가지 갈래갈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적인 특출한 능력만 있었습니까? 뭐 예수님이 뭐 파도도 잔잔하게 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무력함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전체가 온몸 안에서 유기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육에서는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써있어요. 뭐예요? 전인교육. 들어보셨죠? 전인교육. 전인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선생님 출신들도 계실 텐데 신체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사회성의 발달. 이 네 가지가 고르게 커야지 머리만 커도 안 되고 몸만 튼튼해도 안 되고 다 네 가지가 고르게 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전인교육의 효시가 있어요. 효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누가 보면 2장 52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죠. 예수님 지혜가 자랐으니까 뭡니까? 지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키가 자랐으니까 예수님이 신체적인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까 영적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건 사회적 성장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인적인 자라감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통합적인 온전한 성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 고루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교육 하나 갖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뭐냐? 가정교육, 학교교육, 교회교육이 잘 엮여져서 고르게 그 안에 자라가면 튼튼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교회교육부터. 자, 교회교육 하면은 교회교육, 신앙교육의 주된 목표가 뭡니까? 매주 주일 되면 부서에서 예배드리고 출석 체크하고 분반 공부하고 그 다음 뭡니까? 일주일간 다 입고 지내다가 다시 주일이 되면 또 반복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럼 신앙교육 이걸 통해서 애들한테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성경 많이 암송하는 거? 아니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이런 거?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도 막 때로는 흔들리잖아요. 어른된 우리들도 어떤 때는 믿음에 막 불안한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간절해지기도 하고 요즘 한국교회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키우는 자녀들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이 만나는 여기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다면 얘네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이 스마트폰의 등장 이후로 전혀 다른 세대가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종류로. 이런 아이들,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만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면 가정과 교회와 학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같이 만났는데 교회 교육이 가질 수 있는 세 주체 중에는 교회 교육이 가장 작아요. 왜? 딱 한 시간밖에 없잖아요. 교회 교육의 포션은 딱 한 시간이에요. 이 한 시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시험 기간 빼고 방학 때 빼고 뭐 52주 중에 뭐 이것저것 빼고 나면 크게 우리한테 남지 않는 거죠. 이게 교육의 현실이에요. 자, 그럼 학교 교육. 학교 교육은 어떠냐? 저는 아이들이 제가 그 한 2년 전에 어느 잡지에 교육 관련해서 1년간 연재를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부탁을 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를 매달 한 학년씩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연재를 하면서 큰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어요. 교실 인생. 왜냐? 제가 자세히 아이들을 들여다보니까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순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은 집에서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교실에서 집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인생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다 일어나요. 그게 대부분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이들 인생은 집에서 일어난다기보다 교실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2006년도에 3월 달에 교육부에서 그 당시에 허다 우리나라 학교들마다 이 급훈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급훈. 칠판 앞에 급훈 있죠? 딱. 이 급훈들이 막 옛날에 우리 때는 성실, 근면, 정직, 딱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이런 거 있었는데 2006년도, 5년도에는 막 학교마다 막 이런 거. 애들 딱 교실 들어가면 네 성적에 잠이 오냐. 이게 급훈이에요. 네 성적에 잠이 오냐. 네. 제 깨워라. 이게 급훈이에요. 제 깨워라. 왜냐, 다 높은 자니까. 네, 급훈이에요. 선생님 들어와서. 야, 급훈, 제 깨워라. 이렇게 하죠. 3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의 몸매가 달라진다. 이야. 30분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달라진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다 바꿔라. 자, 그럼 바꿨어요. 그 당시에 그럼 못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요즘 아이들 교실에 가면 어떤 게 있겠어요? 요즘은 성실, 근면, 정직 있어요? 요즘은 이제 재밌는 게 이전에 한번 교육부에서 낸 어디 교육 잡지 그런 게 나더라고요. 교실 보기를 엑소 같이. 칠판 보기를 엑소 보드 타라. 이렇게 적혀 있다는 그분이. 와, 이것이죠. 저희 딸 학급에 가면 저희 딸은 요즘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방탄? 예. 무슨 서바이벌 게임하러 가는 방탄 콘서트를 간다고 방탄 콘서트를 간다고 돈을 모아갖고 그걸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방탄 서바이벌 게임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선생님 그런 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칠판 보기를 방탄 모드 타고 있는 애죠. 또 어떤 게 있겠어요? 애들 요즘 그런 것도 있대요. 그 얼굴에 공부까지 못하면 안습이다. 이런 것도 있대요. 네. 안습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국어사전 찾아봤더니 안 나와요. 안구에 습기 찬다. 뭐 이런 표현이래요. 네. 그러니까 칠판을 원빈처럼, 교과서를 송중기처럼. 요즘 아이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육, 공교육이 주는 이런 교육 현장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기 옆에 있는 친구를 진짜 좋은 동지로, 벗으로, 그렇게 알고 살아갈까. 우리 입시 교육이 주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은 자기 친구를 여하튼 한 등이라, 큰 점수 1점이라도 딛고 올라가야 뭔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 제가 2004년도에 한 두 주 정도 덴마크에 머물렀던 적이 있어요. 그때 덴마크에 간 프리스쿨이라는 학교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150년 전에 그룬투비라는 목사님이 등장해서 그 시절 덴마크는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였어요. 못 살아도 그렇게 못 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가난한 나라. 그때 그루트비라는 목사님이 나와서 교육개혁 운동을 했어요. 야, 이 나라 이렇게 줘선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하에 학교를 하자. 교육을 하자.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프리스쿨이에요. 지금도 가면 전체 덴마크의 15%예요. 그 프리스쿨이. 150년 동안 그 교육 전통을 지켜온 거예요. 아빠, 나빠. 근데 이 프리스쿨들이 모여있는 제가 그 덴마크의 오덴세라는 동네.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덴마크 하면 유명한 동화작가가 누가 있죠? 안델센, 안델센의 고향. 제가 여기서 두 주 있었는데 학교들 방문할 때마다 덴마크에도 가면 그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니까 같이 갔던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저 통역 좀 해달라고. 저기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얘네들 그 학교 자체가 달라. 너와 내가 잡은 손에 조국의 미래가 있다. 이야, 제 깨워라. 너와 내가 잡은 손에 조국의 미래가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공간 안에서 키워주고 자라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다른 미래와 현실이 올 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교육 목사도 오래 했고,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오래 그런 전담 사역을 해왔어요. 늘 교회 교육이 여러분 딱 그 가로막혔던 해가 있어요. 몇 년도부터냐면, 월드컵이 몇 년도 있었죠? 2002년이죠. 2002년 이후로 신앙교육, 교회 교육이 딱 가로막히기 시작했어요. 희한하게요. 이 늘 교육 현장의 벽이 어디에 있었냐면 학교 교육에 있는 거예요. 사교육 시장 안으로 너무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신앙 교육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시절에. 야, 이거, 그러면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그때 학교를 교회 안에 세워봐야겠다. 당시 뭐 김진호 목사님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셨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잘 뭐 학교도 하나 설립할 수 있었어요. 예. 저는 우리 시대에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절에 미션스쿨들, 여기 이제 미션스쿨 교사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미션스쿨 채플 드리는 거 쉽지 않죠? 예, 채플도 어렵지만 성경 과목도 제대로 가르치기 어려워. 선택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성경이란 과목도 없고 종교라는 과목이죠? 이거를 가정이나 가사 이런 것들이랑 선택해서 듣게 해요. 예전에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종교를 배웠던 그 한 시간도 이제 선택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션스쿨이 미션의 기능을 못하는 시대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저희가 있는, 저희 교회와 학교가 있는 공간에서는 가능하면, 저희가 있는 학교는 넌 크리스찬도 받아. 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우리 학교 입학원 선생님 들어올 수 있어요. 타 종교인도 들어올 수 있어요. 단, 들어올 때 각서를 하나 써요. 뭐냐? 우리는 100% 기독교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사인해야 돼요. 뭐 농크리스찬이 와서 뭐 100% 기독교 교육을 하는데 오겠다는데 우리가 왜 말리겠어요? 그런데 적응을 못해요. 일단 교회 안 다니면. 그럼 그 가정은 한 달 안에 교회를 찾아요.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잘 안 들어도 학교에 있는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 소개시켜줘요. 그럼 동네. 그럼 교회 다니게 되겠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이들이 와서 생활해요. 사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런 공간 안에서 어떻게 자라갈까? 예. 하나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나중에 뒤에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 테지만 요즘은 사실은 이런 학교 교육 현장, 미션스쿨 현장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학교 교육 현장에서 자란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만난 아이들은 이런 교육 현장에 있는 애들인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이세돌 구단하고 뭐랑 바둑시합 했죠? 알파고. 알파고랑 바둑시합 했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강남에 우리 파라콘 할머니들이, 아줌마들이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차 마시다가 이게 핫 이슈가 된 거예요. 이야,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줌마가, 아니, 우리 동네에 그런 학교가 있어? 알파고? 우리 학교에는 없는 학교인데? 네. 이게 이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육에 대한, 우리 교육 안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마음들, 이 환경이 고스란히 대한민국 전역의 교육 안에 있는 거죠. 뭐 저는 진짜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분이 좀 지도자가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람이에요, 진짜. 네. 자, 세 번째, 가정교육. 가정교육. 우리가 이제 교회 교육 현장, 아까 얘기했죠. 학교 교육 현장도 이런 학교 교육 현장이죠. 가정. 저는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인 것 같아요. 가정교육. 요즘 너무 좀 폐륙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인다든지. 예. 또, 지난해인가 있었죠. 서울 그것도 신학교에 독일에서 유학하고 온 교수가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인 일도 있었죠.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는 일이 좀 폐륜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안타깝죠. 제가 지난 한 3년 동안 읽은 책 중에 되게 재밌는,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인상적인 책이 대한민국 부모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되게 재밌는 게 거기 부제가 달려있어요. 대한민국 부모라는 책 밑에 땡땡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 대한민국 부모로 사는 거는 가장 아픈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사망원인 1위 뭐죠? 자살이죠? OECD 국가 중에서 지난 6년 동안 학생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행복도 조사를 했어요. 대한민국 계속 꼴찌예요. 적어도 꼴찌에 3번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꼴찌예요. 요즘 아이들 볼 때 가장 화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대답, 뭐 질문하면 대꾸도 안 하죠. 무기력한 거. 부모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이런 모습들, 아이들이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자기의 의사 표현이라고 그래요. 참 아이들하고 소통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가정에서도 어려워요, 실제로.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중1 여자아이들이 있는데, 뭐, 이제 말하지도 못한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예, 애들하고 대화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예. 실제 여러분, 부모 안티카페 이런 게 있어요. 수만 명 애들이 가입해갖고, 자기 부모 욕을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쏟아붓는 카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실제 그 저도 이제 저희가 학교니까 가끔 아이들 중에 부모에 대해 상담하거나 욕하는 그런 은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알게 돼서 이런 프로자식 같은 분들인가 내가 그냥 다 발본 세번 하자 우리가 막 쫓아다녔는데 네. 아이들이 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겠어요? 엄마한테 뭘까요? 공부해라.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시라고. 실제 이 말이 참 오묘한 말이에요. 공부해라. 그죠? 공부해라? 공부했니? 공부하니? 자, 공부하자. 공부 언제 할 거니? 공부 안 하니? 공부해야지. 제가 밤샐 수 있어요. 공부할까? 네. 이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는 단어죠. 이게 참 우리 아이들이 자기 집은 가면 어쩌다 이야기를 해도 모든 결론은 우리 엄마는 공부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저희 집에서도 봤어요. 저희 아이가 어렵게 자기가 모은 용돈을 가지고 방탄 콘서트를 갔다가 너무 신나고 들어오자마자 갔더니 막 이쪽에서 막 번쩍거리고 저쪽에서 번쩍 이쪽으로 불러다니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딱 한 얘기. 너 거기 갔다 왔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 뭐 이러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우리 친구 옆에 하나 운동하다가 팔 부러져 깁스했어. 거 봐라, 거 봐라. 그럴 줄 알았어. 그 깁스하고. 봐,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엄마, 우리 선생님. 내가 이번에 좋은 담임선생님 만났어. 새학기 돼서. 그래, 되게 좋겠다. 담임선생님,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났어. 그래, 좋은 선생님 만났으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네, 엄마, 책값 주세요. 네, 책값 주죠. 네, 책값 딱 받아요. 네, 너 이거 공부 열심히 하라고 주는 거야? 네, 그죠? 용돈 줄 때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네. 어쩌다 진짜 결혼하고 한 30년 만에 가족들 여행 가요. 우리 해외여행 잡아가고 가는데 신나게 계획 세워서 가면서 얘기한 거야. 이번에 여행 갔다 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네.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결론을 끝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실제로. 청소년 연구원에서 물었어요. 너희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쓸 때는 부모라고 쓰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뭐가 누구라고 썼겠어요? 알바 사장님, PC방 사장님, 가장 많이 나왔어요. 왜? PC방 사장님은, 인사 잘하면 30분 더 해주게 한다는 거야. 이런 어떤 아이들 안에 있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정 안에서의 모습들.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런 아이들을 가르쳐서 자기 삶을 상상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삶을 잘 스스로.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가장 열광하는 영화가 뭐예요? 좋아하는 영화? 부산행. 무슨 영화예요? 좀비 영화 좋아하죠. 자기들을 좀비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각으로 느끼고 자신의 감각으로 상상하고 욕망하고 그것들을 현실로 표현할 수 있으면서 살아가야 행복한데 그런 것들이 억눌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게 터지면 굉장히 반항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책을 아까 그 책을 썼던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결론은 딱 하나네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부모 실종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대부분의 부모들, 가정에서 어른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도 마치 매뉴얼로 하려고 해요. 매뉴얼로. 네. 감정코칭, 아이메시지 대화법, 자기주도적학습, 자존감 향상, 청소년 상담, 코칭, 수없이 많은 세미나, 강연, 좋은 강사를 데려다 보니까 다 많이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을 때는 내가 이거 듣고 꼭 가서 오늘 집에 가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정말 좋은 말만 해야지. 내가 오늘 회복적 교육 연수를 받았으니까 정말 내가 좋은 얘기 딱 들어가면 보는 순간 이 왼수 같은 저놈이 공부도 안 하고 또 게임만 하고 있으면 이런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게 사라지잖아요. 자기 안에 이 아이들도 뭔가를 자기 스스로 배워가는데 무엇인가 우리가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거 배운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그 매뉴얼대로 자라갑니까? 우리 엄마가 나 키울 때, 여러분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자, 아, 우리 아이가 똥 쌌네? 기저귀를 갈아줘야지. 자, 1번 테이프를 띈다. 2번 기저귀를 켠다. 3번 뭐지? 이렇게 보면서 애 안 키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를 어떻게 키워요? 아이가 울고, 아이가 아프고, 아이가 넘어지고 하면 그런 것들 같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부대끼면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배워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모들도 이런 매뉴얼을 보고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존재를 훨씬 더 깊이 바라보는 걸 잘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해요. 그럼 이게 부모 책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방돼야 돼요. 내 책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 혼자 책임질 수 없다. 이런 교육의 문제, 이런 자녀의 문제는 모두가 다 같이, 공동체가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가정에서 실패하면 교회 학교 고스란히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님들 만나면 한숨이 땅에 꺼지죠. 특히 청소년, 여기 혹시 중학교 자녀 있는 분? 중학교 가르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우리 네. 중학생 가르치는 우리 교사, 전도사님 다 손들어 보세요. 네. 자녀 있는 분. 아, 존경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중학생들은 교육학적으로도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예. 짐승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 물려 죽어요. 그냥 참으세요. 그냥, 짐승 한 마리 키운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 짐승을 잘못 건들면 물려 죽습니다. 예. 오죽하면 저 김정은이가 못 내려오겠어요, 중학교 2학년 때문에. 사춘기 애들 때문에 못 넘어온다잖아. 어딜 칠지 모르니까. 청소년 상담원에서 조사를 했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싫어하는 말, 베스트 3. 뭘 가장 싫어할까요? 너 공부하는 친구 반만 따라해봐라. 이런 말 엄마들이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죠. 야, 너 그래서 대학 가겠냐?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싫어하는 말. 아이들이 진짜 신앙을 믿어. 근데 이게 부모들이 가장 무의식 중에 많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이런 말 한다는 거야. 네, 안 할 것 같죠? 저희 집에서도 들었어요, 제가. 제가 충격받았는데. 네. 무의식 중에 나온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막 뭘 얘기했는데, 요즘 뭐 아이들, 야,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무의식 중에 나온 거죠. 네. 자, 그러면 애들만 싫어하는 말 있겠어요? 부모된 우리도 싫어하는 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른된 우리도. 네, 싫어하는 말 세 가지, 베스트 3. 첫 번째, 애들이 거짓말 하는 거. 싫죠. 네. 두 번째, 대들 때. 혼자 대드는 건 참겠는데, 뭐, 형제가 쌍으로 대드는데, 일단 더 힘든 거. 세 번째, 부모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다른 부모와 비교할 때. 비슷한 거예요, 아이들이나. 부모들도 다른 부모하고, 왜 누구 엄마는 이거 해주는데 엄마는 그거 안 돼? 안 된다고 그래. 아빠는 왜 그래? 친구 아빠는 그렇게 해준다. 이런 말들을 부모들 싫어한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가족들 안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하고 잘 소통해야 되는가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부모, 이런 부모들이 아이들을 망친다. 그래서 뭐 그런 청소년 그 연구원 같은 데서는 베스트 5에서 넘버를 쫙 매겨놨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 보통 이제 집에 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 좀 하라고. 컴퓨터 앞에만 쭉 치고 앉아있고, 이거 머리가 좀 빼기졌냐. 제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고. 가끔 이런 말투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되냐면 명령하는 말투를 쓴다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령하는 명령조의 말투를 행하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좀 정서적으로 메마르거나 포약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이제 부모들도 이제 뭐 욕심이 있죠. 왜 없어요? 저도 욕심이 있는데. 야, 옆집에는 특목고를 같이 외고를 같이 고민한다는데 그 엄마 복도 많다. 이게 이제 비교당하는 거죠. 이렇게 비교당하는 아이는 자기 안에 이제 불만, 불평을 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제 늘 비굴해지는 거죠.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실제 저희 학교에도 이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 아이가 이런 거 회복해가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 3년 정도 걸렸는데, 그 결국은 이제 그 부모도 이제 부모는 사실 아이들 잘 되기를 바라지 못 되기를 바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들은 어떤 게 있냐면, 가끔 아이들이 막 대들거나 하면 부모들이 착각을 해요. 이거 봐라, 나랑 싸우자는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부모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는 이제 저희 집에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온 얘기예요. 야, 여자애들이 둘이니까, 야, 너 머리랑 옷이 그게 뭐냐, 날라리처럼 단정하게 좀 하고 다니지. 아, 사람들 보기 창피해 죽겠어. 그냥 저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예. 저는 이게 교과서에 나와서 얘기 잘했더니 뭐예요? 자꾸 지적하는 거죠. 이것도 잘해,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지적, 자꾸 지적하는 거. 네. 저는 거의 말 안 해요, 집에서. 네. 말 안 해요. 지적 안 하고. 네. 그럼 지적을 당하면 뭐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안에 작은 증오심들이 생겨요. 이게 쌓인다는 거예요. 쌓여서 어느 순간 그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한 의도의 지적도 때로는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또 이제 그런 거 있죠. 요즘은 애 하나밖에 안 나니까 이런 부모는 우리 공동체는 99%예요. 자기 애밖에 모르는 사람들, 뭐 저희 학교가 좀 그런 학교예요. 거의 오죽하면 저희 학교까지, 그래도 사립학교 같은 학교니까 찾아왔겠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막 부모들이 자기의 조금이라도 이게 상해가 나면 막 와서 막 난리 피우는 부모들이 가끔 있어요. 예. 우리가 또 잘 진압을 하지만, 예.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 스스로가 좀 생활력이 없어지겠죠? 뒷부분에 제가 이 광야 학교 관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 좀 설명할 테지만, 요즘 저희 공동체에는 좀 전문직 중에 의사들이 많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얘기 중에, 요즘 아이들이 좀 약하잖아요. 소리 아토피도 많고, 뭐 이렇게 약한데, 대부분 너무 깨끗해서 겁난다는 거예요. 저희는 조그만 야산이 뒤에 있는데, 주로 애들이 다 흡하고 있어요. 다. 애들이 막 개처럼 흙만 파요. 그렇게 하다가 손도 안 씻고 와서 밥도 먹어요. 우리 다 옛날에 그렇게 놀았잖아요. 골목에서 구슬치기 할 때 뭐 이렇게 자치기 하고 그런데 다 흙파갖고 뭐 놀잖아요. 뭐 깨끗하게 옛날에 여기하면서 뭐 세정제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게 우리들의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는 건데, 요즘은 막 너무 보호하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결국은 훨씬 더 약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특히 여기 이제 남자분들, 아빠들이 이런 룰을 많이 구하죠. 아마 저나 우리 김영근 목사님은 수도 없이 보냈던 걸 거예요. 야, 맞아. 우리 토요일날 다음 주 토요일에 놀러 가자. 약속해요. 네. 토요일날은 꼭 일이 생겨요. 네. 다음에 가자. 아유, 장례 나고 뭐 우리 아니 다들 아직 아빠가 오죽하면 술 많이 마셔갖고 막 아이, 피곤해. 네. 약속을 자주 어기게 되는 거죠 아이들하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요. 약속을 안 해요 아이. 제가 몇 년째 안 하고 있어.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네. 약속을 자주 어기는 어른 그런 부모를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아이들 스스로도 신의를 잃어버리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처럼 신앙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가정에 연계할 수, 가정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에서 뭐 하라고 교회에서 맨날 얘기해줘요. 목사님이 가정 예배 좀 드리라고.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교회에서 시키면 안 해요. 잘 목사님들 말은 안 되고 참 이상하게 선생님들 말은 되게 잘 들어요.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가정 예배 드리라고 잘 안 드리다가 저희 학교처럼 저희가 한 320명 되는데 가정 예배를 그러니까 과제예요, 과제. 그러니까 매일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다이어리, 학교에서 나온 다이어리. 그러면 이제 문제는 가정, 그래도 교회 다녀본 사람은 괜찮은데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은 문제가 생겨요. 맨날 애가 숙제로 못 해가니까 맨날 와서 아빠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럼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라는 데를 안 가봤는데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찾아와요. 선생님 말을 듣는데 왜 목사님 말은 안 듣는지. 근데 이제 사실은 가정 예배를 드려서 별로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각 가정마다. 왜 그러냐? 가정예배 드리라면 우리는 설날 가정예배 모범이나 추석 가정예배 모범을 생각해요. 그래서 딱 앉아요. 아빠가 딱 앉아요. 자, 주기도문 다 같이 사도신경 외우고, 예, 교도문도 뭐 외우면 외우고, 그리고 찬양하고, 예, 설교해요. 예. 근데 대부분 엄마, 아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꼭 말씀하고 이렇게 비유를 맞춰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아이들이 듣기가 어려워요, 집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훈계 같은 거. 거짓말 많이 하는 아이들. 레위기 19장 11절 얼마나 좋아요. 너희는 도둑질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야, 봐라.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니? 너 왜 거짓말 하면 안 돼? 예,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예. 아이가 뭔가 막 요구하는 것도 많고 막 방황하는 애들이 있으면 좋은 부분 많아요. 마태복음 23장. 예. 화 있을진 저 이 외식하는 자여. 이 성과가 발생 같은 함욕과 방탕이 너를 망하게 하는 거야. 봐라, 망한다잖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 형제끼리 싸우면 뭐 있잖아요. 예. 뭐 어떤 부분이지?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하라. 베드로서 말씀. 예. 성경 말씀대로.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성경 말씀을 뭐로 들어요? 도덕 교과서로 들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예. 여러분, 가정 예배는 룰과 격식보다 아이들과의 소통과 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권장하고 싶은 게, 저희는 이제 가정예배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과제를 해줘요. 교회에서도 내주고, 내주면 모든 가정예배는 아이들이 주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어느 날 가정예배 사진을 찍어 보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날 또 일찍 들어가서, 저도 이제 앉아갖고, 우리 아이가 써온 거 가지고 사회봐요. 한 10분이면 끝나요. 말씀 읽고 지가 얘기하고, 예. 그러고서 생각나면 대화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씀 가지고 대화하고, 자기 이야기 들어주고. 여러분, 그게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될 것 같죠? 근데 이게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상당히 자기 안에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그, 제가 우리 교인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되게 감동받았어요. 자기 아이랑 대화를 거의 못했대요. 자기도 이제 뭐, 회사에서 끝나면 늦게 들어오고,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뭐 어느 날 저녁에 한 10시쯤, 그래도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예배드릴 분위기도 안 되고, 좀 늦게 들어갔는데 아이가 식탁에 이렇게 앉아있대요. 그래서 앉았대요. 내가 오늘 뭐 예배했는데 갑자기 막 울더래요, 자기가. 여자애가. 공부도 잘 안 되고, 자기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친구들은 뭐 울더래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그래서 뭐, 그거 뭐 기도, 야, 그럼 너 머리 대. 기도하자. 이렇게 안 하고 얘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아이 얘기를 듣고, 나중에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잠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자기들이 모이면 같이 가족들이 그런 이야기도 듣고, 같이 큐티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게 아이들은 막 되게 싫어할 것 같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와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손 얹어주고 기도하면 되게 좋아해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뭐 저희 학교는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뭐 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여행을 간다고 하면 너 들어와서 내 방에, 그러면 이렇게 방에 같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해주고. 그 애들이 의외로 그런 것들을 기대해요. 저희 학교에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고3, 저희 교회는 고3이 청년교예요. 고3이. 저희 교회는 고3 때 의무적으로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돼 있어요. 100% 출석해요, 저희 교회는. 신기하죠? 공부 안 못할, 대학 못 갈까? 다 대학 가요. 다 임서를 해요. 올해 다 대학 갔어요. 12명 애들, 고3 애들이 다 이번에 좋은 학교 다 갔어요. 걔네들이 아침에 10시에 와서 10시 예배 드리고 11시 반에 주일학교 봉사를 해요. 그럼 점심 먹죠. 점심 먹고 나면 저희는 고3을 위해서 따로 교실 한 칸 내줘요. 예. 무한 간식 제공. 어차피 고3이라 지네 어디 가서 공부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다 버리지 말고 여기서 있어요. 우리 전사님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영어도 가지고 수학도 가지고 예. 돌아가면서 딱 시간표 맞춰서 아이들 과외도 해줘요. 예. 그래서 고3 애들이 가장 늦게 가요. 저희 교회에서는. 다 저희 교회는 1부, 2부 예배 끝나고 다 같이 맛있게 밥 먹고 다 가요. 예. 오후 예배 없어요, 저희게. 근데 고3 애들은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교회 안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되게 재밌는 게 주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들의 연약한 불안함을 무엇인가 위로받기 원하는 거예요. 예.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서도 이제 그런 가정예배나 이런 거 얘기했지만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대부분 교육할 때 우리는 내가 가르치면 얘가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들은 되게 좀 매뉴플레이트 조작하려고 하는 의도성을 되게 가져요. 이렇게 하면 좀 얘가 이렇게 바뀌겠지? 이렇게 하면 좀 바뀌겠지? 이런 의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성을 갖게 되면 이게 진실하게 대하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진실하게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진실하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의도성이 생기는 거죠. 자기 안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앙교육은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누가 우리를 깨우쳐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에서도 교사나 목사나 교역자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이렇게 뺏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람이 잘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바뀌게 해요. 그건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뒤에 왜 그럴 수 있냐? 그건 숨겨져 있는 커리큘럼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그건 뒤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결국은 이제 이게 참 우리가 부모로 살아가고 우리 시대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을 잘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학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 누구일까요? 옆집 아줌마. 옆집 아줌마만 조심하면 우리 아이 잘 키울 수 있다고요. 왜 그래요? 되게 이제 되게 선생님들은 많이 하는 얘기예요. 왜냐? 내가 우리 아이 정말 뭐 사교육 이런 거 안 시켜. 정말 잘 우리가 정말 주님한테 키워봐야 되는데 옆집 아줌마가 와요. 야, 50점을 올려준대, 수학 점수를. 그 학원. 그러면 얘 바로 그쪽으로 가야 해. 언제? 뭐 결단, 결심 사라져요. 그래서 이웃집 아줌마만 조심하면 우리가 좋은 교육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학교, 가정 앞에 얘기했죠? 요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오늘 대구 만민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아이들의 현장이 그런 현장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안에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자라가게 하고 어떤 시절, 어떤 시대의 아이들을 기대해야 되냐. 자, 그런 점에서 뭐 앞서 여기 이제 3일체 교육 이 내용은 그런 점에서 교회와 학교와 가정 우리 모든 주체가 다 그렇게 트라이앵글리에서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을 전인적으로 잘 키워내면 다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교회 교육의 목표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교수님이 아니고 제가 뭐 학생들을 티칭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장 전문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와보니까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거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기억나는 것, 이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여건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제가 조금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보세요. 여기 앞에 이렇게 넘겨보시면 나와요. 제가 예언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네. 자, 여러분 신유 은사 집회는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은 힘들고 고달플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인생이 순탄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는 때로는 눈물 흘리고 절망하고 슬퍼할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가슴 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인생의 불구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대로 답습하며 갈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탄탄대고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는 분 있어요? 없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비슷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인생의 굴곡을 살아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절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비약이 없어요. 정직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영혼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인생에는 비약이 없어요. 정직하게 그 시절을 살아갈 때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 자녀, 우리는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어떤 그런 롤모델이 있으면 좋잖아요. 롤모델. 저는 성경에서 딱 고르라고 하면 딱 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구예요? 모세? 다음 세대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다음 세대.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없었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없으면 약속의 땅은 존재하지 않아요. 가나안은 존재하지 않아요. 40년 모세가 열심히 걸어와서 가나안 땅 앞에 딱 왔어요. 그리고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죠? 돌아왔어요. 10명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면 죽어. 우리 가면 죽어요. 거기 가보니까 보통 놈들이 아니에요. 거기 뭐 어마어마한 인간들이 있어. 우리 가면 다 죽으니까 빽! 우리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때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다. 이 약속의 땅인데 저것들 다 우리 밥이야. 갑시다. 야, 그 순간 사단이 하나 벌어져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성경책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4장 10절.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민수기 14장 10절. 네. 찾았습니까?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환방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 사람들이 이거 봐라. 이 두 놈이 우리 다 생매장시키려고 하네. 이런 반역자들은 죽여야 돼. 사람들이 돌을 들고 여호사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야.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누가 생각이 났냐면 한 장 넘겨주시죠. 어떤 여자가 생각이 났어요. 누구죠? 신데렐라. 신데렐라죠? 신데렐라? 신데렐라 모르시는 분. 대부분 다 알죠? 신데렐라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제가 신데렐라 하면 궁금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 갈렙의 스토리와 엮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좀 시간이 조금 더 할게요, 제가. 신데렐라는 세 가지. 첫 번째, 신데렐라가 막 그 파티에 가고 싶었어요. 그때 누가 딱 하고 등장해요? 요정 할머니. 왜 나와요? 전 그게 궁금해요. 이전에 알고 지냈던 것도 아닌데. 아, 그렇잖아요. 전에 요정 할머니가 뭐 등장인물로 나오면 괜찮은데 없다가 갑자기 등장하잖아요. 이게 궁금해. 첫 번째. 두 번째, 신데렐라가 파티에 가죠. 파티에 갔어요. 롱드레스. 아까 있었죠? 롱드레스를 입고 유리구두. 길이 한 10cm 정도 되는 구두를 신고 파티에 갔어요. 12시가 딱 돼갖고 팍 나오는데 왕자가 잡으러 오죠. 왜 못 잡아요? 아니, 이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아니, 궁금해야 되잖아요. 왜 못 잡아요? 롱드레스를 입고 10cm 하이힐을 신고 뛰어가는 여자를. 아, 저는 되게 궁금해요. 세 번째, 구두를 딱 놓치고 딱 가서 그 구두의 주인을 찾으러 온 나라를 다니잖아요. 저는 신데렐라의 발 사이즈가 궁금해요. 여자 발 사이즈가 대부분 230, 235, 240, 245, 250, 55. 커봐야 막 거기서 거긴데. 아니, 신데렐라 발 사이즈 안 궁금해요? 왜 그 나라에는 왜 신데렐라랑 같은 사이즈의 신발 신는 여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게. 그러다가 이 여호수아 갈렙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이 문제가 조금은 해결이 됐어요. 첫 번째, 요정 할머니. 여러분, 좀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탄핵 때도 좀 불행한 일이 좀 있었죠. 대통령이 하셔서 조금 무시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전에 했던 얘기 중에 좀 이렇게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된다. 우리가 간절하면 온 우주가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 사실은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간절한 건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간절하잖아요. 간절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맞아 죽는 그 순간 뭐가 가장 간절하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하잖아요. 간절한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응답해 주셨잖아요. 간절함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간절히 원하면 저 태극의 음양 기운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간절한 기도에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신데렐라도 똑같아요. 신데렐라에 얼마나 큰 간절함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는 숨겨진 커리큘럼, 히든 커리큘럼이 있다고 해요. 아까 얘기했죠? 앞서?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숨겨져 있는 커리큘럼.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시간 만나지만 이 숨겨져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가장 숨겨져 있는 커리큘럼에서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늘 자녀들을 품잖아요. 이런 마음인 거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요정 할머니 건 해결돼요. 두 번째, 신데렐라를 못 잡았잖아요. 왜 못 잡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알아맞혀 보시면 선물을 제가 저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두 사람의 하루 일과를 보면 좀 나을 것 같아요. 하루 일과. 신데렐라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얘가 뭐 아침부터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안 가도 얘 4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밥 해야죠. 빨래 해야죠. 그러잖아요. 보통. 음식 주고 나면 설거지 해야죠. 보통 여자들 저희 집에서도 저희 집사람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설거지. 네? 여자는 그렇잖아요. 근데 신데렐라 그 어린 아이가 그 이쁘장한 아이가 네. 밥 해야지. 빨래 해야지. 수발 들어야지.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루 육아가 시작돼요. 네. 그래서 저녁 한 9시 반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세상에서 가장 고난 잠을 잘 거예요, 걔는. 너무 힘들어서. 네. 그 4시 되면 자동으로 일어나고 아주 레귤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규칙적인 삶. 네. 자, 왕자. 네. 이 그림에 보면 보통 왕자는 되게 이제 잘생겼잖아요. 잘생기고 다 이렇게 막 거의 막 몸짱이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조선왕조 실록이나 우리 그 왕들 보면 대부분 다 일찍 단명을 해요. 왜 단명할까요? 네. 주로 이 음식 비만 환자들이 많아요. 네. 지 손으로 밥한끼를 해먹겠습니까? 세수물을 떠다가 지가 세수를 하겠습니까? 네.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이거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구나. 절대 못 잡아요. 하이힐 20cm짜리 신고 있어도 신데렐라가 뛰어가도 왕자 체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체력의 문제다. 왜 그러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스란히 모세가 출애굽하고 40년을 어린 시절부터 광야길을 40년을 같이 걸어온 세대예요. 그렇죠? 광야 학교, 광야 훈련 세대예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 건너가 어마어마한 장벽이어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 아까 전에 우리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아이 이제 사춘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학교는 8학년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다 몽골을 한 달씩 보내요. 몽골 유동 수업을 가요. 선생님하고 애들 다 들어가요. 목사님 한 명 딸려서 다 보내요. 들어가요. 그런데 열애가 없어요. 저희 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이죠. 사춘기 정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 딸도 지금 중3인데 사춘기라는 걸 안 하고 갔어요. 그냥. 왜냐? 막 자기 마음속에 분노도 질풍 노도의식을 딱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몽골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딱 도착하면 뭐를 하냐? 3주 동안은 아주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아침 6시 되면 딱 일어나요. 일어나면 1시간 큐티, 1시간 운동. 아침밥 먹고 1시간 공부. 아니, 오전 내내 공부. 점심밥 먹고 오후 내내 운동. 네. 계속 체육해요. 저녁밥 먹고 예배드리고 공동체 훈련하고 9시 반 딱 되면 자요. 네. 3주 동안 그렇게 보내요. 첫날 도착하면 아이들이 찾아와요. 가면 인터넷, 컴퓨터, TV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한국에 소식 보내려면 선생님들도 10분 정도 차 타고 나와서 보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딱 첫날 가면 특히 여자애들이 밤에 찾아와요. 목사님, 자기는 이 이어폰 음악 안 듣고 자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실제. 네. 막 울어요, 막. 이것 좀 달라고, 밤에만. 네. 그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네, 안 주죠, 당연히. 그럼 막 밤새 울어요, 진짜. 집에 자기 방에도 안 가고 옆에 앉아가고 통곡하면서 울어요, 계속. 새벽 때까지. 이튿날 되면, 예. 또 와요. 오긴 오는데 일찍 가요. 피곤하니까. 저는 잘 못 잤잖아. 3일째 되면 잊어버려요. 예. 4일째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심심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주로 스마트폰만 하니까 사실 친구들끼리도 대화가 별로 없거든요. 말을 깊게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가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얼굴만 서로 바라보면서 뭐 연예인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찾아와요. 목사님, 선생님, 전지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럼 전지 막 줘요. 그럼 한 10장 정도 가져가서 구름하고 게임을 만들어요. 전지 10장에 저는 나라가 100몇 개씩 막 다 그려요. 막 자기 생각나는 나라들 막. 그럼 그때부터 애들이 놀이를 만들어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주 딱 끝나면 3주가 딱 끝나는 날 아이들 전체를 다 일주일 동안 고비 사막으로 다 들여보내요. 그럼 고비 사막에 들어가면 저 황량한 사막이 있어요. 고비 사막이 여러분 몽골에 가면 정말 하루 종일 달려서 사막 이렇게 언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막 중에 가장 높은 언덕 한 230m 되는 언덕이 있어요. 거기 가면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언덕을 막 올라가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자기 나라 국기 들고 하고 우리도 갈 때 태극기 딱 챙겨가요. 우리가 우리 국기 한번 꽂으려고. 밑에서 보면 야 저 뛰어가면 10분 거리네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사막산은 저는 딱 한 번 올라가 봤어요.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한 시간 걸리더라고요. 애들은 막 30분 만에 올라간 애들도 있는데 애들이 거기로 막 정말 죽을 듯 살동하면서 올라가요. 그럼 맨 마지막에 못 올라온 애는 먼저 올라간 애는 체력 된 애들 끌고 올라가요. 근데 그 언덕에 딱 올라서면 뭐가 보이겠어요? 산 저편이 보여요. 사막 저편이 보이는 거예요. 와, 경이로워. 나는 그 정말 저는 또 보고 싶은데 체력이 안 돼요, 지금. 체력을 키워서 다시 한번 올라가야지. 그러면 그 순간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이 싹 다 잊혀지는 거예요. 걔네들이 몽골 갔다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자기 시간들 얘기하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바라봤던 저 사막 건너편의 풍경. 그거는 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는 그런 시절들을 어른들하고 함께 걸어봤을 때 훨씬 더 힘이 있는 시절을 아이들 만날 수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예전에 우리 김영근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부목사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서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하던 거를 그대로 다 학교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은 교회에서 잘 못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 가지고 하면서 서울에 있는 사대문 안에 유일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동순교회라고, 대학로 안에. 동순교회 팀들이 매년 교회학교에들 몽골 들어와요. 여기 포항에 가고 포항대학교 팀들도 몽골을 들어와요. 네. 가보니까 이게 너무 좋거든요. 네. 그런 거 어떻게 경험 못하잖아요. 짧은 아울리치 일주일이지만 비슷하게 아이들하고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절을 딛고 선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라는 거죠. 여기서 갈렙처럼.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이 쓴 시 중에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아주 짧은 시, 다 외울 수 있어요, 금방. 광야로 보낸 자식, 콩나무가 되고, 온실로 보낸 자식, 뭐가 되겠어요? 콩나물이 된다. 이런 시예요. 광야로 보낸 자식은 뭐가 돼요? 콩나무가 되지만, 온실에서 큰 자식은 콩나물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만민교에서도,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함께 광야 시절을 통해 자라가는 교육이 이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진짜 신데렐라 발사해서 이건 해결하고 가야죠. 시간이 지나도. 네, 이거 해결 못하면 이거 궁금해서 잠 못 자요. 네. 신데렐라 발사해서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신데렐라 발사해서 235.499978556 뭐 이런 식으로 나갈까? 그렇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다가 저한테 한 가지 탁 떠오른 그림이 하나 있어요.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누구 발이죠?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뭐 그만뒀죠. 슈투트가르트 발레, 수석 발레리나. 예. 강수 씨. 저 근데 저는 강수진이 신고 있던 발레 슈즈는 저 여자만의 신발인 거예요. 저 발레리나의 신발인 거예요. 사이즈가 235여도 그 신발은 그냥 강수진이 신고 있는 그냥 발레리나 슈즈인 거예요. 그 여자의 경우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가 만난 아이들도 다 각자의 신발이 있어요. 이런 걸 가르쳐 교회에서 우리 신앙적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은사, 달란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 자기만의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예쁜 옷이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100명의 아주 다른 신발 하나하나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신발, 어떤 아이는 노래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수학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저희 아이가 그 얼마 전에 그 우리 아이는 이제 중3이니까 제가 물었어요. 차 타고 가면서. 시험, 저희는 이제 시험, 초등학교까지 시험이 없지만 중학교부터는 저희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이제 아이한테 물었어요. 야, 너네 말에서 누가 수고 잘했어?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이제 자기가 내가 1등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저희 아이가 한 얘기가 아빠 우리 반에 수원이는 수학을 가장 잘했고 우리 반에 재준이는 체육을 가장 잘했어. 걔는 체육을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 합쳐갖고 너 잘했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이 생각에는 저희 아이 생각에는 아, 체육을 잘하는 우리 반 친구도 있고 수학을 잘하는 우리 반 친구도 있어.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수학 못한다고 수포자라고 우리 아이가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수학 잘하는 인생보다 수학 못해서 훨씬 더 큰 기업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아이폰 뭐 스티브 잡스가 뭐 좋은 학교 나왔습니까? 그나마 다니던 전문대학에 누리시고 그것도 중퇴한 학생인데 그래도 애플이라는 놀라운 회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학력의 수준으로 사람들을 막 평가하는 시대와 사회를 살잖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만난 아이들을. 그럼 아이들이 맞는 신발을 신고 그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가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 이게 신앙교육이고 교회교육인 거죠. 이 교회교육에다 뭐 어려운 얘기를 잔뜩 붙여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있지 않는 것. 죽음의 문턱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어려운 시절 다른 것 다 내가 기억 못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하나님 나라 교육은 그리움과 기다림 이간에 있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시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렇게 봄이 되면 다 이렇게 씨앗 같은 거 심잖아요. 나중에 저희 동네 한번 소풍 오시면 좋은데 저희 학교 뭐 교회 뒷산이 좋은데 거기 저희도 막 나무 같은 거 심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 가끔 어떤 거 잘 자라는데 어떤 건 안 자라요. 그러면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왜 안 자라지? 한 달 지나고 나서 들어봐요. 그러니까 씹어놔요. 그런다고 잘 자라지 않죠. 네. 이게 늘릴 수가 없어요. 늘릴 수가. 하나님 나라 교육은 늘려서 되는 게 아니죠. 아이를 어떻게 늘립니까? 자연스럽게 나이테가 한 해가 지나면서 나이테를 만들어가듯이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 잘 기다려야 우리 아이가 큰 걸 볼 수 있어요. 조급하면 좋은 교육이 그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대구 만민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 나라 교육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육 때문에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교육을 기대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 교육 생각하는 우리 대구 만민교회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같이 나눴던 내용들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